너의 얼굴은 기억조차 나질 않아. 우리 헤어졌던 그 거리에 풍경들만은 내 마음 속에 남아있어. 그것조차도 잊을까 난 두려워져. 너를 떠올려줄 내 마지막 기억은 영원히 너를 그리고 아파하며 나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지. 나 버림받았던 잊혀질 거야 시간.